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기념보고회가 21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 일본위원회, 일본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연락회,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인사들, 청년 일꾼들과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 조국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 위협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의 완벽한 해답을 주는 대과전서적인 정치 대강이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 사상 연구 보급 활동과 두 나라 사이의 우호 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보고회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